새벽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나르네.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시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파라. 강천에 살고 싶네. 슬프게 우는 밤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절 나누고 내 마시며 내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파라. 강천에 살고 싶네.